이 시간에는 노래 몇 곡을 보내드리겠습니다. 처음으로 들으실 노래는 한상의 사진이 다 말해주니. 다음으로 들으실 노래는 사회주의 너를 사랑해. 이 시간 마지막 순서로 들으실 노래는 우리가 사랑하는 노래. 한 길을 함께 부르며 우리는 노래 부르네. 김종일 장군님 뜻이 어리 동지의 이상으로 노래 몇 곡을 보내드렸습니다.